Conversation 2. Eugene and Minji talk about Minji's hometown.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 민지 씨, 고향이 어디예요? 캐나다 밴쿠버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가족들이 다 밴쿠버에 사세요? 아니요. 부모님만 거기 계시고 형제들은 다 다른 데에 살아요. 형제가 많으세요? 네, 저까지 넷이에요. 오빠가 하나, 언니가 둘이고 제가 막내예요. 그럼 언니, 오빠는 다 결혼했어요? 네, 다 결혼하고 저 혼자만 안 했어요. 민지 씨는 언제쯤 결혼하고 싶으세요? 공부 다 마치고 천천히 할 거예요.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글쎄요. 저는 마음이 좋은 남자가 좋아요. Please repeat each phrase.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민지 씨, 고향이 어디예요? 밴쿠버예요. 캐나다 밴쿠버예요. 자랐어요. 태어나서 자랐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밴쿠버에 사세요? 가족들이 다 밴쿠버에 사세요? 다른 데에 살아요. 형제들은 다 다른 데에 살아요. 거기 계시고 형제들은 다 다른 데에 살아요. 부모님만 거기 계시고 형제들은 다 다른 데에 살아요. 아니요. 부모님만 거기 계시고 형제들은 다 다른 데에 살아요. 많으세요? 형제가 많으세요? 넷이에요. 저까지 넷이에요. 네, 저까지 넷이에요. 막내예요. 제가 막내예요. 둘이고 제가 막내예요. 언니가 둘이고 제가 막내예요. 하나, 언니가 둘이고 제가 막내예요. 오빠가 하나, 언니가 둘이고 제가 막내예요. 다 결혼했어요? 언니, 오빠는 다 결혼했어요? 그럼 언니, 오빠는 다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저 혼자만 안 했어요. 결혼하고 저 혼자만 안 했어요. 다 결혼하고 저 혼자만 안 했어요. 네, 다 결혼하고 저 혼자만 안 했어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언제쯤 결혼하고 싶으세요? 민지 씨는 언제쯤 결혼하고 싶으세요? 천천히 할 거예요. 마치고 천천히 할 거예요. 공부 다 마치고 천천히 할 거예요. 좋으세요?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마음이 좋은 남자가 좋아요. 저는 마음이 좋은 남자가 좋아요. 글쎄요, 저는 마음이 좋은 남자가 좋아요.